소미의 너인 듯이 내 우주를 통제했지. 사람들의 마음 같이 다 뻔해 보였지. Yeah. 진심 없는 미소면 모두 쉬웠던 내 작은 세상에 너랑 균열이. 너 왠지 뭔가 달라 자꾸만 나를 흔들어. 너의 눈빛 말투 날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해. Baby 머리 완성관 없이 가슴이 널 원하게 해. 널 만난 이유 Just a little bit, just a little bit 신기 쓰여 노란 존재가 Just a little bit, just a little bit 내 새끼를 무너뜨려. 내 우주와 같이 틈으로 거운 눈을 맞추고 하늘같이 향기 바리고는 너 몰랐어. Just a little bit, just a little bit 이렇게 될지 친절하게 좋게 설명서처럼 Everything 꾸민 미소 뒤에 숨긴 내 맘을 읽어. 이토록 무해한 얼굴로 날 위험하게 하는 너 자꾸 네가 궁금해져 멈출 수 없어. Just a little bit, just a little bit 숨긴 쓰여 노란 존재가 Just a little bit, just a little bit 쉬지가 않은지 어딘가 불편한 그러면서 달콤한 처음 느끼는 감정에 빠진 것 같아. Just a little bit, just a little bit 세계가 무너져 내려. Just a little bit, just a little bit 너의 중력에 끌려가 내 우주는 사라져가고 하나씩 너로 채워져. 몰랐어.